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돼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중고 패션 거래입니다. 잠시 후 11월 29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열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값싼 의류를 대량 생산해서 유통하자. 이것이 그동안의 패션 산업이 추구해온 이른바 패스트 패션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장점인 빠른 생산과 유통을 사람들이 단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맥킨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소비되는 의류는 천억 벌이 넘고 한 해에 버려지는 옷은 9,200만 톤에 이릅니다. 패션의 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해 패션 업계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해왔죠. 세컨핸드 패션이 그 대안책 중 하나입니다. 세컨핸드란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중고를 의미합니다. 폐기 처분되는 옷의 양을 줄이고 최대한 그 옷을 순환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의 세컨핸드 패션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됐는데요. 이에 발맞춰 중고 패션 거래 또한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패션 업계는 전 세계 중고 의류 시장의 규모가 2021년 기준 400억 달러에서 2025년 7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글로벌 패션 시장의 경우 1%에서 2%에 불과한 것에 비해 글로벌 중고 패션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연평균 15에서 20%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도 전망되는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3년까지 소비자 옷장의 약 27%가 중고 패션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흥미로운 전망도 내놨습니다. 중고 패션 거래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이유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신이 판매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중고 거래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합리적인 판매와 소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유행을 입어볼 수 있다는 중고 거래의 패션의 특징 또한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품절 또는 절판으로 인해 더 이상 매장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중고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최근 2000년대 Y2K 패션 트렌드가 돌아오며 많은 이들이 과거 유행했던 아이템들을 중고 패션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가치지향 소비 성향의 확산이 중고 패션 거래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중고 패션 거래 시장의 주요 소비층은 MZ세대인데 이들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 섬유 생산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5%를 차지하겠지만 만약 중고 제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탄소 발자국이 82%나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옷의 구매를 줄이고 이미 만들어진 옷의 구매를 늘리는 것이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품의 가치는 유지하되 자원은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중고 패션 거래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당근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중고 거래 앱의 사용량은 급증했는데요. 이후 후르츠 패밀리, 피픽, 브이룩 등 중고 패션 거래를 위한 플랫폼 또한 다양하게 등장했죠. 오늘 쇼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중고 패션 거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위주로 전개되어 온 중고 패션 거래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의식 있는 옷장의 저자인 엘리자베스 L. 클라인은 중고 패션에 대해 기존 패스트 패션의 옷 바꿔 입기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의류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패션 소비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마지막 쇼에서는 어떤 패션 뉴스를 다룰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